당신을 만날 때부터 사랑합니다. 하늘이 부를 때까지 당신 생각에 애타는 마음이지만 당신 생각에 세월은 잊었습니다. 미둥지 가던 얼굴에 주름진 세월이 가도 흰 머리 살펴가면서 사랑해요. 만날 때부터 사랑합니다. 하늘이 부를 때까지 사랑합니다. 하늘이 부를 때까지.